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무명거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을 위하여 빛나게 살자. 인생은 하나의 대학가 같아서 누구나 점수를 받네. 강 높이 살기를 바라는 열망 언제나 심장 인생의 공식은 따로 없어도 잠들게 사는 길이 있네. 자신을 위한 삶 후회로 남고 저국에 바친 삶 빛나네. 인생은 시작도 잘 돼야 하지만 그보다 마무리 중요해. 끝까지 신념을 안고 살 때에 저국은 그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동무여 빛나게 살자. 장군님이 꾸시는 어머니 조국이에 동무여 빛나게 살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우리 저국. 이상으로 너레뮤 곡 보내드렸습니다.